푸른 밤 정현입니다. 항상 나를 가로막는 나에게 라는 책을 보면요, 들어봄직한 내용도 물론 있지만 아닌 듯한 내용도 있는데요, 특히 이 글귀 인상적입니다. 경험을 더한다고 현명해지는 것은 아니다. 인간은 필요한 것만 느끼기 때문이다. 모든 경험을 해야 할 필요는 없다. 젊었을 때 최대한 많은 경험을 해라. 경험만큼 값진 건 없다. 이런 얘기 상당히 많이 듣죠, 우리. 우리에겐 좀 생소한 느낌으로 들리기도 하네요.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기도 하죠.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경향이 있다고 하잖아요. 내가 필요한 것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경험은 단지 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일 뿐이니까요. 많은 걸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뒤처진 건 또 아닐 거예요. 2월 4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 밤입니다. 2월 4일 수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요, 김동률의 동행이었습니다. 0609님, 8908님, 2085님, 05119님, 5982님, 박유라님, 송현미님, 박정민님, 주아현님, 허지현님, 태선영님, 정희님, 김옥주님, 임선아님, 김희원님, 김효원님, 김효정님, 손예진님. 야, 정말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자, 동행 들으셨고요. 오프닝에 그 경험을 더한다고 현명해지는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을 다 경험할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권현정님이 오늘 오프닝도 오프닝 곡도 정말 좋네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날까요? 하셨습니다. 눈물 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거에 눈물 좀 나면 어때요? 현정님이 그렇게 또 공감이 됐고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하고 아니면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고민이 있었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거겠죠. 맞아요. 꼭 젊다고 해서 힘든 거를 막 젊어서 사서 고생 막 이러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는 사실 이걸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럴 수 있지. 그런 게 필요하기도 하지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요즘에는 너무 뭐랄까 그냥 포장만 야, 젊었을 땐 사서 고생하는 거야 라며 좀 너무 포장했고 이런 청춘들을 너무 이용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건 꼭 경험하지 않으셨으면 그냥 상당히 정당한 대가를 받고 고생하고 우리가 배워나가고 그랬으면 해요. 김민지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험하지 못하면 알 수 없는 것들이 있기도 하니 이거 참 아이러니하네요 하셨습니다. 맞아요. 경험하지 못하면 또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죠. 상당히 지금 오늘 해드린 얘기가 다 추상적이어서 뭐 하나를 두고 이야기 나누는 게 아니라 경험이라는 상당히 추상적인 단어를 여러분과 이렇게 나누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해석이 있고 그런 것 같은데 다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드리면 정말 못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봐요. 경험해요, 내가. 그러면 진짜 한 가지 정도는 배울 수 있어요. 뭐냐면 저 사람처럼 되진 말아야지라는 걸 배우긴 하거든요.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리고 또 뭐 그러니까 아무리 안 좋은 선생이어도 가르칠 게 하나는 있는 거죠. 나처럼 되지 말아라. 어쨌든 뭐 배우는 사람의 입장에 있어서 애티튜드가 어떠느냐 좀 태하는 태도가 어떠느냐에 따라 배울 것들은 참 무궁무진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보네요. 자, 오늘 사려 깊은 오빠씨 함께합니다. 오랜만에 이분 함께해 주세요. 바쁜 남자죠. 배순탁 작가님, 섭외하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크, 이분 오신다는 소식 많은 분들이 들으시고 기대하시고 기다려주시고 계시는데 기대하신 만큼 사려 깊게 상담해 주실 겁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사려 깊은 오빠 씨 앞으로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홈페이지 게시판 찾아주셔서 사연 남겨주세요. 방송 중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시고요. 무료인 미니,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푸른밤은 삼성 정밀화학, 비상교육, 인터파크 투어, 넷마블 게임즈, 킹목달, 터키항공, 르노 삼성자동차, 한국 미즈노와 함께합니다. 음악이 머문 자리들 호주와 마찬가지로 뉴질랜드 역시 이민자와 이곳에 예전부터 살았던 토착민이 공존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뉴질랜드에서 오래전부터 살았던 부족 바로 마오리족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마오리족이 살고 있는 마을로 가보려고 합니다. 이곳의 이름은 좀 어렵네요. 와카레 와레와인데요. 마을 입구에 서 있는 마오리족 사람들. 코를 맞대는 마오리족만의 인사를 먼저 한 뒤에 다음과 같이 말하면 됩니다. 키아오라. 우리말로 안녕하세요라는 뜻이죠. 이곳에선 땅의 열기를 이용해 난방과 요리를 하는 마오리족의 생활상을 직접 볼 수가 있었는데요. 또 저녁 시간에는 호텔에서 진행되는 마오리족의 전통 공연도 즐길 수가 있었는데 무엇보다 마오리족의 전사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혀를 길게 내밀면서 춤을 추는 공연은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은 무섭지만 흥미로운 공연이었습니다. 마오리족 여성들의 아름다운 군무도 정말 멋있었고요. 공연을 보면서 고기, 야채를 땅속에 묻어 지열로 익히는 마오리족의 전통 음식 항이를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쯤 되니까 마오리족의 음악이 과연 어떨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뉴질랜드 가수 헤일리 웨스트나의 마오리족 전통 음악인데요. 제목은 폴카레 카레 아나. 음악이 시작되면 다들 아, 이 노래 하실 겁니다. 오늘 음악이 머문 자리들에서 들려드린 노래 헤일리 웨스트나의 폴카레 카레아나였습니다. 김유미님이 이 노래 한국어 번역으로 학교에서 배웠었는데 현지어로 들으니 신선하네요 하셨습니다. 그 노래죠. 나나나나나 바다 오면 가사 몰라. 아이고 뭐 대학 MT 가서 많이 부르는 노래 아닌가요? 아닌가? 손뼉 치면서 조개 껍질 묶고 이 노래랑 같이. 6794님 오늘 순탁 작가님 너무하셨네. 뭐 경찰청창살 쇠창살인 줄 알았어요. 제가 이게 좀 이런 발음이 어려운가 봐요. 아 그냥 제 혀에 더 어려웠나 봐요. 혀가 제가 좀 짧거든요. 그러니까 그 들으셨을 때 많이 못 느끼실 수도 있는데 혀 메론 같은 거 해보면 저 진짜 짧더라고요. 혀가 깜짝 놀랐어요. 저도 얼마 전에 알았는데 어쨌든 뭐였죠? 와카레 와레 와 부족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 부족 이름들은 다 독특한 것 같아요. 어쨌건 문화권이 다르니까 더 독특하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TV에서 봤던 건데 그 아프리카였나 어디였나 이 사람 이름이 둥 이래요. 이 소리를 못 내면 사람 이름을 못 부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좀 독특한 식으로 이름을 많이 짓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3563님 봄이 왔다네요. 오늘 낮에 두꺼운 패딩을 입고 다녔는데 볕이 있는 곳에서는 제법 따뜻하더라고요. 쫑디와 함께하는 두 번째 봄이네요 하셨습니다. 입춘이었죠. 그래요. 우리 모두 좋은 일 있길 바랍니다. 봄이니까 따뜻하게 풀리고 우리의 뭔가 인생도 좀 따뜻해지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4130님 어제 사무실 이사를 하고 괜찮을 줄 알았는데 오늘 퇴근하는데 지하철에서 서서 자는 경험을 했어요. 뒤늦게 감기가 오려는지 퇴근하고 바로 잠들었다가 그래도 푸른밤 하는 시간에 눈이 떠져서 이어폰을 끼고 듣고 있는데 몸이 으슬으슬하네요. 많이 아프지 않고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하셨습니다. 아휴 고생하셔서 몸이 사실 피로하고 근육통이 막 오고 그럴 때 또 막 감기까지 함께 오면 진짜 힘든데 어쨌든 많이 아프지 않고 지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약 잘 챙겨 드세요. 병원 가실 수 있으면 심해지기 전에 가셔서 일단 좀 진료 받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2309님 퇴사 날짜가 다가올수록 그렇게 힘들고 지친다고 생각한 일들이 쉽게 느껴지네요.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었던 일이 직업이 되었는데 생각한 거랑 다르게 현실의 벽이 너무 높더라고요. 2년 동안 좋은 경험했다고 생각해야겠어요 하셨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꿈의 직장, 뭐 하고 싶은 일 하시다가 이제는 또 다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잠깐 쉬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요. 2년 동안 정말 좋은 경험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뭔가 이렇게 직업으로 일로서 이렇게 받아들이고 해본 것과 안 한 것은 좀 인생의 후회에 있어서 다를 것 같아요.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생각했을 때 그래도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걸 좀 2년 정도 정말 열심히 한번 해봤었어. 이런 스스로의 위안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잘 쉬시고 좋은 직장 또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6688님 쫑디 네 2616님 대학 추가 합격 발표 났어요. 붙었습니다. 기쁘기도 허탈하기도 하네요. 제가 여태 한 곳만 보고 달려온 길이 저를 외면하다가 다시 받아줬다는 생각이 사실이 정말 생각보다 당황스러워서 이게 정말 맞는 길을 가는 건지도 다시 생각하게 되고 20살의 첫 시작이 여러 생각으로 고단하네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기쁜 일인데 역시 무언가 이렇게 발표가 나고 하면은 뭐 와 정말 붙었으면 좋겠다 하다가도 그렇게 딱 발표가 나면은 생각이 많아지면서 또 뭐 이런 많은 고민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요 지금은 기뻐하실 때인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고생을 하셨고 또 좋은 소식 결과가 있었으니까 그래요. 20살 정말 고민 많을 때인데 일단은 기뻐하십시오.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저녁도 드시고 함께 웃으면서 이야기도 하고 뭐 눈물 나면 좀 울고 그러는 거죠. 축하드립니다. 자 노래 듣겠습니다. 노래는요 두 곡 들을 건데요. 안녕 바다에 내 맘이 말을 해 이 곡과 저스틴 비버의 Believe 이 곡은 7623님 신청곡입니다. 알았어. 안녕 바다에 내 맘이 말을 해, 그리고 저스틴 비버의 Believe 두 곡 들으셨습니다. 푸른밤에서 준비한 선물 알려드리겠습니다. 몽니, 디어 클라우드가 함께하는 발렌타인데이 케미 콘서트에 초대합니다. 장소는 하남문화예술회관이고요. 2월 14일 토요일 저녁 7시 공연입니다. 에픽하이, 지코가 함께하는 2015 더 크라이 콘서트에도 초대합니다. 장소는 롯데 호텔 월드 크리스탈 볼룸이고요. 2월 22일 일요일 오후 6시 공연입니다. 1월 25일부터 5월 10일까지 열리는 밀레 모더니즘의 탄생 전에 초대합니다. 장소는 올림픽공원 소마미술관이고요. 우리 가족들에겐 3월 한 달 동안 관람하실 수 있는 티켓 드리겠습니다.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요, 이름 꼭 적으셔서 문자 샵 800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됩니다. 그럼 광고 듣고 사려 깊은 오빠 씨로 돌아오겠습니다. MBC FM for you. 편한 친구와의 수다 한 판. 야, 정신없어. 2인분 같은 1인분. 아이고, 어서 오세요. 퇴근 후에 시원한 맥주 한 잔. 예요. 좋다. 좋다. 좋다. MBC FM for you. 좋다. 평소엔 음악의 바다에 빠져 계시는 이분, 오늘은 고민의 늪으로 모셔보겠습니다. 음악에 대한 얘기만큼이나 푸른밤 가족들의 고민도 해박하고 재치있게 풀어주시는 분이죠. 음악작가 배순탁 씨와 함께합니다. 사려 깊은 오빠 씨. 요즘 저와 푸른밤 가족들을 뉴질랜드로 여행시켜주고 계시는 분이죠. 푸른밤 음악이 머문 자리들을 써주고 계시는 음악 작가 배순탁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순파, 순파. 네. 기다렸어요. 반갑습니다. 아, 좀 많은 분들이 지금 환영의 문자가 0756님. 예예. 순파 그리웠어요. 다시 푸른 밤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7111님도 네. 순파 너무 오랜만에 푸른 밤 찾아주신 거 아닌가요? 네. 지난번에 사이다 같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도 기대할게요 하셨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아, 오늘 준비되셨나요? 사이다 예, 같은 오늘... 청량감. 일부러 좀 준비를 하느라고 원고도 좀 미리 달라 그래서. 아, 그렇군요. 예, 지금 다 제 머릿속에 어떤 그 촌철살인 고민을 좀 해결해 드려야 될지 좀 머릿속에 좀 넣어 갖고 왔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아, 그러자나 제가 저 먼저 사과드려야 될 게 어떤? 예, 지난번에 제가 이제 종현 씨의 솔로 앨범을 글을 써야 될 일이 있었는데 이제 종현 씨를 워낙 이제 자주 보다 보니까 그러다가 제가 리더라고 썼어요. 아, 그래요? 전 그냥 그렇게 쓴 거예요. 당연히 그럴 줄 알고. 아, 이렇게 저랑 친하다 보니까. 예, 친하다 예. 보니까. 그런데 SNS를 검색하다 보니까 글은 참 고마운데 어떤 그 팬분이 글은 정말 고마운데 이제 팩트가 그건 아니니까. 아, 오유 씨가 그렇죠. 예. 그래 가지고 그거 이 기회를 빌어서 사과드립니다. 네. 그래요. 어쨌든 그 앨범은 정말 좋고. 네네. 데자부 크레이지 뭐 할렐루야. 네. 아부베이크. 할렐루야. 네. 아니 근데 사실 어릴 때 교회를 다녀가지고. 자, 뭐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눠주셨고 저 다 들었 그 심심타파에서 이야기하시는 것도 다 들었어요. 아, 그런데 그 앨범은 진짜로 제가 평가했을 때 거기 제가 그 저기 밖에 작가분 통해서 저 말고 다른 동료 평론가가 쓴 글도 보내드리고 그랬었어요. 아, 들어봤어요. 예. 굉장히 음악적으로 분석을 깊게 들어간, 딥하게 들어간 글이죠. 네네. 그걸 또 샤이니 팬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리트윗을 하셨더라고요. 아, 제가 그거를 이제 올렸더니 그런. 그런데 그 앨범은 약점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죠? 저의 제가 프로듀서였다면 네. 할렐루야를 2번 곡으로 가고 크레이지를 3번 곡으로 갔을 겁니다. 아, 그 트랙 리스트를 네. 순서를. 네, 어제 다시 한번 사실 들었거든요. 네네네. 다시 한번 듣는데 고고 하나. 아, 그거 하나 빼고는 정말 만족스럽게 잘 들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이유가 뭐죠? 할렐루야가 2번으로 오는 대작으로 쫙 친 다음에 네, 네. 할렐루야로 쫙 빠지고 쫙 다시 크레이지로 쫙 밀어야지. 아, 너무 앞에서 너무 치고 나갔다. 네, 제 느낌은 그렇다. 아, 제가 욕심이 너무 과했네요.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한번 힘을 빼는. 아, 그거 하나. 네, 알겠습니다. 네. 임서연님, 순파 옛날에 출연하셨을 때 시험 볼 때 긴장 너무 많이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물었더니 내가 긴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고 해주셨죠. 그리고 전 그날 제 인생 최저 점수를 받았어요. 오랜만에 오시니까 이렇게나 반가울 수가 없네요 하셨습니다. 야, 진짜 칼 갈고 오셨네요. 제 인생의 최저 점수. 뭐 순파가 이야기한 걸 네. 따랐다고 해서 꼭 저 점수가 나왔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우연찮게. 저도 정말 긴장한 그 수능 이제 모의고사 때. 네네. 저희 때는 200점 만점이었거든요. 네. 200점 만점인데 수학이 그때 수타밀이 40점 만점이었는데 네. 6점 맞은 적이 있습니다. 6점? 네. 그날 정말 긴장을 안 했더니 6점 나왔더라고요. 6점. 너무 긴장을 안 하니까 네. 또. 임서연 씨죠? 네, 임서연 씨. 네. 임서연 씨 죄송합니다. 네. 아, 뭐 어쨌든 뭐 네. 많은 오늘 사연들이 또 와 있으니까 뭐 순파만의 그 매력이 있잖아요, 사실. 아, 제가 여기 오려고 진짜 달려왔습니다. 네네. 네, 여기 저기 멀리서 왔습니다. 제가 저 멀리서 오셨어요. 저 잠실 실내 체육관에서 왔습니다. 잠실 실내 체육관에서 공연 보고 왔습니다. 지금. 아, 그래요? 네, 그 마이클 부블레 내한 공연. 아, 마이클 부블레 내한했죠. 네, 아, 기가 막힌다고 하던데. 네, 내한 공연 보고 와가지고. 네네네. 그거 끝나고 바로 일로 달려왔죠.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아,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가족분들에게도 마이클 네. 부블레 네. 내한 네. 소식도 전해주셨고 오랜만에 사실 이 코너 다시 오셨는데 네. 기분 어떠신지 그리고 또 많이 바쁘셨는데. 네. 그 오늘 어떻게 내가 이야기하고 가겠다. 그럼 가고. 예. 그냥 뭐 사실 여기 오면 기분 좋고요. 진짜로 기분이 좋아요. 아, 정말요? 왜냐면은 솔직히 오기 전에 좀 피곤해요. 너무 늦어 가지고. 늦은 시간이니까. 네, 너무 늦어 피곤한데 또 여기 앉으면은 이렇게 또 저희 어떤 그 알콜 메이트 예. 김천영 PD. PD님. 예, 예. 그리고 또 밖에 저 네. 알콜 메이트. 또 왜 다 알콜 메이트? 아니 뭐예요? 알파세요? 알콜 파이터세요? 왜 이렇게 다 술로만 엮여 있어? 네, 기분이 좋습니다. 정현 씨도 있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네. 자, 오늘 실시간 고민 사연 받잖아요. 어디로 보내주시면 되는지 소개해 네. 주십시오. 여러분의 실시간 고민 사연 기다리겠습니다. 보내주실 곳은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는 아시죠? 무료입니다. 네. 노래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우리 가족분들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노래는요. That's Cat for Cutie의 You Are a Tourist. 이 곡은 사토미님 신청곡입니다. 데스케퍼 큐티의 You Are a Tourist 들으셨습니다. 자, 푸른밤 종윤입니다. 사려 깊은 오빠 씨, 오늘은 배순탁 작가님과 함께하죠. 자, 가족분들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네, 서울 마포구에서 엘님의 사연입니다. 저는 굉장히 신중한 성격의 여대생입니다. 지금도 정말 오래 생각하다가 고민을 보내요. 저는 예를 들면 학교 수업이 끝나고 친구들이 야, 내일 수업도 없는데 맥주 한 잔 갈래? 이렇게 물어보면 그래. 아, 오늘 안 돼. 이렇게 바로 대답을 못해요.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이 떠오르거든요. 내일 오전에 영화 예매해놨는데 지금 놀러가면 피곤하겠지? 아니야, 아니야. 지난번에도 거절했는데 이번에는 같이 다 가야 될 것 같아. 가서 많이 안 마시면 되지 않을까? 오늘 왜 이렇게 씹히지? 아니야. 얘네가 많이 안 마시는 애들이 아닌데 그냥 가지 말까? 나중에 힘들 것 같은데. 그러면 친구들은 아우 또 별거 아닌 거로 엄청 고민하네. 갈람 가고 말람 마. 이러면서 농담처럼 뭐라고 합니다. 사실 친구들이랑 방학 때 놀러 가던 것도 그렇고 평소에 약속을 잡는 것도 그렇고 항상 저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이 안 돼요. 제가 또 우유부단한 건 아니라서 친구들이 몰아가는 대로 결정을 내리지는 않거든요. 저는 이렇게 신중한 성격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가끔 학교에서 팀 프로젝트를 한다거나 사람들과 함께 뭔가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생각이 많으니까 행동이 느려지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또 친구가 야, 넌 어떻게 한 번에 빨리 대답하는 적이 없냐? 회사 생활하면 진짜 선배들이 엄청 싫어할걸.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조금 겁이 나더라고요. 작은 일 하나도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너무 신중하게 결정하다 보니 빠릿빠릿하지는 못하거든요. 정말 이런 성격 사회생활하면 걸림돌이 될까요? 조금 덜 신중한 성격으로도 바꿀 수가 있는 건가요? 네. 너무 신중한 성격 때문에 그렇죠. 고민인 엘림의 사연이네요.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읽으셨어요? 랩처럼 읽었어요. 속사폰 줄. 깜짝 놀라. 아, 매드 클라운인 줄 알았어요. 아, 매드 클라운인 줄 알았어. 깜짝 놀랐네. 아, 오랜만에 이게 좀 너무 오랜만에 나와서 긴장이 돼가지고. 어쨌든 예. 사연 소개를 해주셨어요. 네. 어떻게 또 보셨나요? 이런 성격이신 분들을 저는 네네. 꽤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갈수록 신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시간이 흐를수록. 네, 어렸을 때는 안 그랬는데. 이제 인생을 긴 시간으로 계속해서 보게 되니까 좀 더 신중하게 결정을 하게 되고 뭔가 어떤 일을 할 때 이것을 승낙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 네. 이분은 이제 대학생이라는 게 문제죠. 그죠? 아직 학생인데도 좀 어떻게 보면은 순수한 인생에서 보자면 좀 되게 스텝이 빠른 거네요. 그렇죠. 네. 선택 자체가 느려진 게 신중한 게. 뭐 어릴 때부터 신중한 친구들이 있죠. 근데 그게 전 나쁘다고 보진 않아요. 저도. 신중한 건 너무 좋은 거고 네. 뭔가 많은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잖아요. 예예예. 예. 근데 제가 지금 걱정인 건 지금 여기가 한국이라는 게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가. 제가 정말 좀 살짝. 뜨끔했어요. 저렇게 말해도 되나 싶었지만 순수하니까 괜찮을 수도 있어. 아니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워낙 맞아요. 이제 빨리빨리가 네. 체화된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좀 어떤 일이든 좀 급하게 요구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뭐랄까 이게 좀 올 수가 있죠. 부딪힘이 올 수 있어요. 부딪힘이 올 수가 있고 저는 사실요 빨리빨리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약속되어 있는 시간에만 끝내면 상관없을 것 같아요. 뭐 회사 생활을 시작하더라도 그렇죠. 아 그것도 그렇다. 네. 그러네. 진짜로 만약에 네. 기한이 언제까지다? 3월 18일까지다. 네네.로 하면 거기까지만 끝낼 수 있으면은 상관없는데. 네네네. 또 회사 생활이라는 게 또 꼭 그렇지만은 않으니까. 그렇죠. 내일까지 좀 해줘요. 갑자기 이런 경우 많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회사 생활을 한 3년 했었는데 뭐 큰 회사는 아니었지만 작은 회사였지만 거기에서도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걸 보면 대기업에서는 그리고 또 중소기업 더 큰 좀 더 큰 규모의 그런 데서는 오죽하지 싶습니다. 맞아요. 네. 이수정님이 네. 그래서 저 상사님한테 충고 들은 적 있어요. 신중한 것도 좋지만 좀 더 스피드 있게 업무를 처리하지는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굉장히 노력해서 적응을 했는데 구조조정으로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굉장히 긍정적이신 분이네요. 그다음에 보통 유유를 해야 되는데 네. 호호를 붙이셨어요. 아 이게 뭐랄까 해탈의 웃음. 네, 초월의 이미 결정 났으니까. 웃음 자체가 상당히 네. 그냥 뭐랄까 그냥 얼굴만 웃고 있는 거죠. 네네네. 혼미한 상태. 근데 어쨌든 이게 좀 사회생활에 있어서 회사 생활에 있어서 어느 네네. 정도 작용을 한다라는 걸 이수영님이 또 이야기해 주시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도 음악 캠프 일을 하면서 네. 여기에서 이제 제가 일하는 거를 보는 많은 분들이 항상 돌아다니고 있다 내가. 바쁘게. 바쁘게 끊임없이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네네. 저도 일은 빨리빨리 하려는 편입니다. 대신 준비를 되게 많이 합니다. 철저한 준비. 그러니까 저는 그 다음날 방송을 그 전날 준비를 안 하면 잠을 못 자요. 아예 그냥 해놓고 자는 게 나아요. 성격상. 그냥 성격상. 그 다음날 막 하는 것보다. 그래가지고 차라리 그 다음날 좀 더 자고 천천히 준비하는 게 나은 쪽이라서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사람마다 좀 차이점이 있는데 저도 네. 좀 순파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네. 어느 사람들은 일단 좀 자야 좀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좀 쉬어야 일이 더 잘 풀리는 분들도 계시고 이건 또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다른 거긴 하지만 네네네. 어쨌든 중요한 건 기한에 맞춰서 그렇죠. 일을 끝내는 거죠. 네네. 양수빈님. 예, 신중한 성격이 회사 생활에서는 힘들 수도 있지만 큰 빅 프로젝트나 신중한 일을 말 그대로 신중한 일을 결정할 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뭐 큰 프로젝트 같은 것들은 진짜 조그만 거 하나 속된 말로 빵꾸나면 그게 아주 큰 피해로 돌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큰일 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 명이 함께하는 일이어서 뭐 누군가 책임을 꼭 져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피해를 주는 피해를 주게 되면 책임자가 또 생기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 좀 신중한 편이 좋죠. 7633님이 신중하다는 건 실수가 적다는 거 아닌가요? 요게 가장 핵심이죠. 실수가 적어질 수 있죠. 맞아요. 가능성으로 봤을 때 그래가지고 제가 요 분께는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건 대학교 때까지는 뭐 신중해도 누가 크게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돈이 없거든요. 금전적인 그게 없잖아요. 이런 것들이 크지 않으니까요. 뭐 맥주 못 먹는다고 해서 뭐 큰일 나는 거 아니잖아요. 맥주를 먹는다고 해서 큰일 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창업을 하셔야 됩니다. 갑자기 창업 추천. 뭐죠? 갑자기 기승전 치킨집인가요? 충고가 이거죠. 창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신중한 성격이라는 건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고려할 줄 안다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고려할 줄 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얘기도 들을 줄 안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는다는 것 자체가 경우의 수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보스라는 것의 가장 큰 미덕은 신중하게 결정하고 대신 열려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여러 사람에게 이야기를 그러니까 듣고 이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해봤을 때 이분은 창업을 해야 된다. 왠지 사기당하는 기분이 조금 들긴 하는데 지금 제가 지난번 나왔을 때도 이런 것 같은데 설득당했어. 근데 심지어 창업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제가 이거 무슨 추천을 해야 되나 아까 10분을 지금 제가 그래서 10분 동안 신중하게 결정을 내는 게 창업이에요? 새벽에 그 아까 제가 화장실에서 이 원고를 보면서 정말 고민을 했어요. 정말로. 그런데 괜찮지 않습니까? 뭐 창업 추천해드립니다. 어쨌거나 뭐 더 많은 경우의 수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지만 어쨌든 이런 성격이라면 창업을 해도 신중한 결정이 참 필요하다. 그렇지만 신중하지 않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또 뭐예요 그거? 바로 연애할 때입니다. 연애는 너무 신중하면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역시. 때로는 마음이 가는 대로 뭐 이렇게 더럽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고 때로는 마음이 가는 대로 지를 줄도 알아야 된다.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 그러다 보면은 솔로 인생을 면치 못할 수가 있으니까 연애에 있어서만큼은 그 신중함을 때로 버려야 된다라고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지원님이 미치겠다 저분 어떡하지 성격 상담하시다가 창업하게 생겼어 창업이라니까요. 하지만 연애에 있어서는 신중함을 가끔씩 물를 줄 알아야 된다. 알겠습니다. 자 이분에게 노래 한 곡 추천해 주시죠. 사라플라이라는 사라플라이라는 그룹이 있는데 잘 안 알려진 그룹인데 사라플라이의 애인이 없는 이유 추천합니다. 갑자기 왜 또 창업하라 그랬다가 애인이 없는 이유예요. 마지막에 그래서 그걸 낀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또 당신은 뭐 너무 신중한가요? 뭐 이런 것 이런 대사들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래 괜찮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듣고 싶어서 듣는 거예요. 네네네. 듣고 싶어서 듣는 거구나. 알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사라플라이의 애인이 없는 이유. 이 곡 들으면서 2부 마치고요. 3부에서 이어갈게요. 광고 먼저 들으시겠습니다. 남들은 참 쉽게 하는데 나에겐 왜 이리 어렵나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이 설레임은 누굴 향해 있나 어느가 여자보길 널 같이 하랬던가 나도 한때 남자는 푸른 밤. 푸른 밤 종현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여러분의 고민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죠. 네. 사례 깊은 오빠 씨, 오늘은 배순탁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기승전 연애. 네. 창업에서 연애로 이렇게 튈 줄이야. 메뚜기 같네요. 그런데 정말 진짜로 연애에 있어서는 네네. 조금 이렇게 너무 신중한 성격은 이렇게 맺어지는데 힘들 수 있다. 맺어지는데 힘들 수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3563님이 네. 순파, 저 상암동에서 순파 본 적이 있는데 반갑지만 아는 척을 못했네요. 아이고. 다음에 또 보면 인사해도 되나요? 네. 아유, 뭐 얼마든지 하십시오. 제가 뭐. 뭐 반갑게 예, 맞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TV 켰는데 순파 나오더라고요. 저는 얼마 전에 네, 너무 가끔씩, 반가웠어요. 가끔씩 뭐 예, 그냥 아... 뭐 예, 나가고 있습니다. 영화나 영화 음악. 네, 영화 걸로. 소개해 주시는데 정말 네. 말투도 너무 찰지고 네.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실시간 상담 만나보죠. 네. 6049님. 6049님 솔로 고1 남학생인데요. 위염에 걸려서 2일째 고생 중입니다. 위에 좋은 음악 좀 알려주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되게 어려운 네. 솔로인데 고1인데 네. 갑자기 위에 좋은 음악. 네. 뭘까요? 아, 이거는 글쎄요. 음악 작가님? 네. 수술 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위에 좋은 음악. 이게 나오면 이제 안구에 좋은 위야, 음악. 대장. 아, 관절. 지금 위가 네. 좀... 이렇게 좀 뭐랄까 전체적으로 힘들어하잖아요. 네. 다시 젊어져야 되잖아요. 나 예상할 수 있어. 위아형. 맞췄다. 위아형 딱 떠올랐어. 혼자 위아 할 때 설마 위아형 아니겠지 했는데 위아형. 위아형. 네. 솔로 고일에게. 아, 네, 죄송합니다. 자, 펀에 네. 위아형 추천해 네. 주신 거네요. 네. 자, 재밌습니다. 젊어지는 다음, 위를 위해서. 다음 사연. 네. 9523님. 순파, 저 지금 잠 오는데 의학 용어도 외워야 하는데 외우고 잘까요? 내일 일찍 일어나서 외울까요? 하셨습니다. 지금 의학 용어라니까 의대생. 뭐 준비하고 계시는 네. 걸 수도 있고 어쨌든 대단하시네요. 공부를 하셔야 되나 봐요. 외우고 주무십시오. 외우고 주무시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는데요. 외우고 주무시면은 그게 잘 때에도 머릿속에서 무의식적으로 그것들을 복습하고 기억을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뇌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외우고 자는 게 낫습니다. 그래요. 그 안무를 연습을 할 때도 그래요. 네. 연습하고 자기 전에 한번 생각하고 하면 더 잘 네. 되거든요. 네. 0756님. 다음 달에 고등학교 입학해서 머리 스타일을 바꿔보고 싶은데 앞머리를 자를까요 말까요? 아, 어떻게 할까요? 순파. 아, 저는 이제 앞머리를 좀 짧게 하는 스타일인데 이게 뭐랄까 얼굴에 따라 달라요. 여성분인데 사진을 함께 보내주셨어요. 얼굴에 따라 달라요. 머리가 좀 크신 스타일이면 머리를 오히려 짧게 하는 게 낫고요. 머리가 긴 스타일이면은 머리가 작으면 길게 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요. 제가 머리가 되게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를 보통 이렇게 짧게 해서 그러면 귀염성이 강조가 돼요. 아, 본인 스스로 귀엽다고. 그래서 머리를 큰 거를 그 귀염성으로 귀여움으로 상쇄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네. 자, 잘 선택하시길 바랄게요. 주름살님. 네. 남자들은 청순하면서도 엉뚱하고 개그치는 여자 좋아하네요. 좋아하나요? 반 50인데 남자가 네. 안 생기는 건 혹시 저의 이런 매력 때문일까요? 하셨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반 50, 25이라는 거예요? 반 50, 25인데 남자가 안 생기는 게 청순하면서도 엉뚱하고 개그치는 여자를 좋아하나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닌가 봐요. 아... 아니 본인이 그런 사람이어서 본인이 안 생긴다는 그러, 건가? 청순하면 좋아하는데 남자들은? 아니 본인이 그래서 네. 아, 저 이런데 왜 남자친구가 없죠? 라고 보내주신 건가 봐요. 아, 본인이 네, 청춘하고 엉뚱하고 네. 개그를 치는데 네. 왜 안 생길까요? 이런 질문. 아, 저도 그게... 궁금하네요. 왜 안 생길까? 청순하고 심지어 엉뚱하고 개그 치는데 왜 안 좋아할까? 아, 저기서 제일 중요한 게 그겁니다. 뭐죠? 남자들은 반전의 매력을 홀려요. 그쵸, 그러니까 그쵸. 엉뚱한 것까지는 괜찮아요. 이 여자 왜 이러지? 매력 있는데? 근데 개그는 치면 안 돼. 아, 개그까지는? 네, 개그는 아니야. 왜냐면은 너무 여자분이 너무 웃기면 많은 사람들이 웃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러면 그 여자가 내 것 같이 느껴지지 않아. 아, 모두의 호감도는 올라가지만 네. 뭔가 나의 이성적인. 네, 그 여자가 내 것 같지 않고 저 여자는 왠지 다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을 보면서 웃을 것 같고 하면은 그게 잘 안 어울립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때로는 좀 조심해져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주름살님, 화이팅. 진짠데. 9178님. 내일 점심에 순댓국 아니면 감자탕을 먹자고 하는데 뭘 먹을까요? 둘 다 먹고 싶긴 한데 둘 다 한 번에 먹을 수는 없으니까 메뉴를 골라주세요. 뭐 먹을까요? 아, 당연히 순댓국이죠. 그래요. 순댓국 가십시오. 순댓국으로 가야 되고요. 참고로 감자탕은요. 네. 감자가 있기 때문에 감자탕입니다.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대한양돈협회에서 인증한 겁니다. 갑자기 뭐냐면은 감자탕에 감자가 돼지뼈에 감자뼈라는 게 있어서 그렇다라는 어떤 루머가 있는데 네. 아, 대한양돈협회에서 그런 뼈는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감자탕에 감자탕이 감자의 탕인 이유는 감자가 있어서입니다. 아, 알겠어요. 네. 양돈협회에서 나오신 네네네네. 줄. 다음 사연이요. 네. 83님 호프집 알바를 시작했는데요. 사장님이 진짜 락을 좋아하시고 락에 대한 자부심이 넘치는 분이세요. 예를 들어 손님이 대중가요를 신청하면 손님한테도 뭐라 그래요. 여긴 그런 데 아니니까 딴 데 가시라고. 뭐 솔직히 그런 건 저랑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괜찮은데 문제는 음악 소리를 어찌나 크게 트시는지 귀가 먹을 것 같습니다. 귀마개를 낄 수도 없고 시금이나 조건은 좋은데 이거 어떻게 할 방법 없을까요? 하셨습니다. 아 이거 락부심이 넘치는 분이구나. 뭐 근데 자기가 말하면. 좋아하는 장르에 대한 뭐랄까 자신감 이런 게 있으면. 근데 이게 호프집이라 그랬잖아요. 음악바가 아니잖아요. 그렇네요. 얼마 전에 우리 김철형 PD님이 음악바가 가지고 엄청나게 춤추셨거든요. 메탈리카 들으시면서 네, 추셨다고. 엄청나게 춤췄는데 소문이 벌써 다 났어요. 네, 네 그런 거는 괜찮은데 근데 시금이나 조건이 좋기 때문에. 네. 요거는 제 생각에는 일단 버티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귀마개 말고요. 귀마개 말고 조금 귀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끼시면서 일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뭐가 있죠? 네? 뭐가 있죠? 낄 수 있는 게? 아, 저 옛날에 귀 아플 때요. 귀 네. 아플 때 보통 휴지로 막았어요. 아, 그래요? 진짜로. 진짜로 귀 보호할 때 휴지로 막았는데 휴지로 막으면 장점이 뭐냐면은 사장님 소리도 들리고 음악 소리는 안 들립니다. 근데 보이잖아요. 귀를 네? 막았구나 제가. 제가 지금 귀를 막았구나. 사장님이 보잖아요. 그러네? 제가 귀를 막아? 내가 음악을 틀었는데 네네네네. 막을? 아, 락 말고 좋은 음악 막. 아, 물론 저는 락 음악을 좋아합니다만 네네. 사장님을 저한테 소개시켜 주십시오. 좋은 음악 많이 소개해서. 어쨌든 락 음악을 좋아하시고 배철수의 마켓 작가니까 제가. 네네. 제 말을 어느 정도는 신뢰하실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러면은 락 외에도 좋은 음악이 많다는 걸 그 사장님을 교육을 시킬 테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사장님을 공짜로 교육시켜 드릴 테니까 사장님을 저한테 소개시켜 드립시오. 네. 네. 막 갑니다. 5250님. 네. 저 결혼식 원피스 사야 되는데 무슨 색 살까요? 검은색, 남색, 파란색. 무슨 색이 좋을까요? 결혼식 원피스면은. 네. 검은색은 아니죠. 검은색 말고 남색하고 파란색도 아니고 때로는 보편적인 게 가장 강력합니다. 어떤 색? 하얀색이죠. 흰색은 입으면 안 되죠. 결혼식에 여성분은 그러니까 웨딩드레스를 흰색을 입으니까 네. 대부분의 아 웨딩드레스가 아니구나. 네, 웨딩드레스가 아니에요. 지금 청첩장 받고 가시는 거예요. 아 예예예예. 예, 예, 예. 나 검은색이죠. 검은색입니다. 검은색입니다. 왜냐하면 네, 검은색이요. 왜냐하면 잠깐 그런 때는 좀 포멀하고 클래시컬한 알겠습니다. 그런 느낌을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요, 검은색으로. 네. 네네. 네. 김유미님 이렇게도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네네. 이번 주 금요일 합창대회에서 울랄라 세션의 미인이랑 레미제라블 OST인 I Dream the Dream을 부르는데 옷 스타일을 어떻게 할까요? 이 I Dream the Dream은 상당히 조용하고 미인. 신중현 선생님의 미인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다시 네. 부른. 네. 그리고 I Dream the Dream을 그러니까 이분이네. 원피스를 입어야죠. 원피스구나. 이거예요. 무슨 색? 무슨 색? 예? 무슨 색? 이번에. 아, 잠깐만. 지금 이게. 합창대회. 합창대회. 합창대회. 합창대회면은 네. 이 두 가지의 노래를 구분했을 때 파란색이 제일 낫겠다. 파란색. 네네네. 좀 아니야 빨간색. 빨간색. 빨간색. 강렬하게. 네, 빨간색으로 가야 돼. 왜냐하면 그 좀 강렬한 느낌을 줘야 돼. 미인에다가 I Dream the Dream이면. 알겠습니다. 네, Anne Hathaway. 네. 9071님 아까 위에 좋은 노래 추천해 주셨죠. 전 쌍꺼풀 수술했는데 붓기 진정 시켜줄 노래. 아 왜 그래? 이거 어렵다. 자 음악 작가님 또 만났어요. 위아 영에 이어서 네. 쌍꺼풀. 쌍커플. 아, 나 이건 진짜 대박이다. 진짜요? 기대한다. 나 이거, 기대합니다. 와, 나 천재 같아. 얼스 인 더 파이어의 부키 원더랜드. 부키 원더랜드. 나 천재 같아. 천재다. 와. 아, 전 사실 순간 딱 생각했던 게 네. 빈준호의 북이 오네 너 네. 생각했었는데 어쨌든 좋은 노래 한 번 더 다시 한 번 북이 원더랜 북이가 있어도 원더랜드라는 예, 거죠 예, 예, 예. 자 살았다 음악 작가분이십니다 역시 네. 최고예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네. 좀 침착하게 사연 다시 만나볼게요 노래 이 노래 듣죠? 북이 원더랜드요? 네. 네네. 소개 한번 얼스 앤드 파이어의 북이 원더랜드입니다 자 네네. 듣고 오겠습니다 아, 북이 원더랜드 네. 듣고 오셨습니다. 순파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죠. Earth in the Fire의 북이 원더랜드입니다. 어떤 곡이죠? 북이가 어떤 곡이라고요, 이 곡이? 아, 이게 네. 좀 전문적으로 설명 네. 좋아하겠습니다. 네, 전문적으로 해주세요. 제가 지금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 중에 네. 1% 뭐지? 왜 이러세요? 1%의 우정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네, 그래요. 부제가 있는데 까먹었다. 하여튼 네. 1%의 우정이라고 한번 쳐보십시오. 네, 그게 프랑스 영화인데 프랑스에서 정말 프랑스 박스오피스 1위를 할 정도로 언터처블 1%의 우정. 언터처블. 네, 1%의 우정. 거기에 얼스 인 더 파이어 노래가 많이 나오는데 네. 거기 흑인 주인공이 저 그 중간에 이렇게 댄스 플로어에서 사람들 보는데 춤추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이 노래가 나오는데 그렇군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네. 언터처블 1%의 우정. 네. 한국에서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네네. 좋아했던 영화죠. 네네. 한희주님 네. 순파 진짜 천재 인정 네. 빵 터져서 잠이 다 깼네요 하셨습니다. 네. 김지현 씨가 참 예. 다들 이래서 순파 예. 하나봐요. 북이 원더랜드라니 예. 대박이에요 진짜 하셨습니다. 아 지금 난리가 났네요. 네. 허리에 좋은 노래, 네. 라섹 수술 후에 또 시력 회복에 좋은 노래. 허리에 수종... 좋은 노래는 생각나네요. 뭔데요? 예, 뭐 허리업 들어가는 거 하는 거죠. 뭐. 허리업. 오 빠른데요. 그럼 수족냉증에 좋은 노래. 하지 마. 수족냉증 어때요? 다한증. 아 다한증. 다한증 이런 거 없나요? 지금 네. 고민하시는데 심지어. 다음번에 제가 나올 때 각종 질병에 특효가 있는 노래를 한번 싸가지고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자 오늘 사려 깊은 오빠 씨 함께하고 있죠. 네. 고민 사연 한번 만나 볼까요? 어느 분이 보내주셨죠? 예. 분한이요? 부산에서 K님의 사연입니다. 28살 직장인입니다. 얼마 전 정말 어렵게 취직해서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요. 제가 일하는 곳에는 나이가 좀 많으신 과장님하고요. 저보다 2년 정도 경력이 많은 선배 한 명이 있습니다. 근데 처음엔 신입이라면서 잘 챙겨주셨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자꾸 부담스러운 부탁들을 하시네요. 과장님은 저기 여자친구가 저 여자친구 오빠가 가구업체 하신다고 했나? 아, 우리 집이 이번에 소파를 하나 바꿔야 되는데 이 모델 자 이거 이 가격으로 좀 해달라고 해봐 응? 이런 부탁을 종종 해오시는데 사실 저도 여자친구한테 해본 적이 없는 부탁이거든요 그래서 돌리고 돌려서 어렵다고 하고는 얘기는 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계속 말씀하시고요 선배는 아, 저기 그 마이클 부블레 공연 관계자 아는 사람 있다고 했지? 그거 나 표 좀 구해주라 이런 부탁을 하더라고요 처음엔 들어줬지만 그 이후로도 여자친구 기념일이다 부모님 생신이다 등등등의 이유로 자꾸 얘기를 해옵니다 사실 일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딱 잘라서 거절해야 하지만 어렵게 들어간 회사라 눈치를 안 볼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편한 관계도 아니고 아랫사람이다 보니까 정색하는 것도 계속 거절하는 것도 너무 힘이 듭니다 친구한테 얘기했더니 친구는 야 그래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봐 괜히 밉보였다가 진짜 고생한다 회사 생활이 다 그렇지 뭐. 이러는데 정말 다들 이렇게 견뎌내고 있으신 건가요? 회사에서 어디까지 예스맨이 되어야 하는 건가요? 하셨습니다. 네, 네. 회사 상사들의 부탁 때문에 네네네.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K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이걸로 고민하신 분이 진짜 전국에 어마어마하게 많으실 거예요. 많겠죠. 네네. 너무나도 많을 거고 네네. 뭐랄까 순파도 이런 고민 해보셨을 것 같고 지금도 좀 있으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전에는 고민이 됐었어요. 아, 있었어요. 예전에는 고민이 됐었는데 네. 지금은 딱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뭐냐면은 정말로 네. 제가 예전에는 모든 사람의 부탁을 들어줘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었어요. 그럼 내가 망가집니다. 다 들어주다 보면. 네, 다 들어주다 보면은. 그래서 그런 압박감으로부터 좀 벗어나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데 또 이게 직장이니까 문제인 거죠. 그렇죠. 네. 이게 일적으로 엮여 있다 보니까 괜한 또 윗사람 상사다 보니까 네네네. 나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까봐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압박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어려운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이 상사분들이 네. 뭐 정말 좋은 상사분들도 당연히 있죠. 정말 그렇죠? 많습니다. 네. 그런 훌륭한 분들도 있지만 말 그대로 이거 안 들어주면은 막 이렇게 막 뭐라고 해야 되나 불이익을 준다든가 차별 대우 차별 대우를 한다든가 그런 말도 안 되는 분들이 가끔씩 있거든요. 있을 수 있어요. 네,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 회사 생활에서 어디까지 예스맨이 되어야 할까요라는 좀 광범위한 질문이었는데 이게 1, 2차로 나뉠 수가 있어요. 제가 봤을 그래요? 때. 1차는 제가 봤을 때 회사 생활할 때 무조건 예스맨이 돼야 됩니다. 부탁에 한해선 무조건 예스맨이 돼야 됩니다. 네. 하지만 여기서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뭘 부탁을 하잖아요, 누군가가. 네. 그럼 정말로 거기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알아봐야 됩니다. 이것이 가능한 건지. 알아보고. 알아보고 다음에 그런데 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이 내가 안 된다고 해도 그게 내 인생에 막 큰일은 아니다. 네. 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전제 조건을 성심성의껏 알아본 다음에 그게 가능하면 해주는 거고 네. 만약에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한테 너무 미안한 마음을 가지지 말라는 거죠. 미안함을 이렇게 네. 뭐 당연하게 느끼지 말라는 거죠. 네네네네. 부탁은 부탁이니까 네. 어쨌건 성심성의껏 네. 준비를 해봤는데 안 되는 거라면 네, 안 되는 거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분은 지금 이걸 다 들어주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든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 다 들어주고 계신데 네. 언젠가는 불가능한 순간이 분명히 올 거고요. 네.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야지 안 그러면은 내가 힘들어지는 것이고 본인이. 어쨌든 중요한 건 어쨌든 회사니까 조직이니까 1차까지는 예스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일단 대답 자체는 네. 뭐 딱 들어왔을 때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진짜 알아봐야 된다는 정말로 거죠. 알아보고. 네, 정말로 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그냥 대충 넘긴 다음에 나중에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러지 말고 나 자신한테 떳떳할 수 있게 제대로 알아보고 불가능하면 어쩔 수 없는 거다. 요거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네. 2784님이 한번 들어주면 상습적이 돼요. 그런 거 들어주면 안 되는데 그 선배들 진짜 양심 없네요. 네. 하셨습니다. 진짜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사회생활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정중하게 거절하는 겁니다. 맞아요. 이게 상대방 기분 안 나쁘게 거절하는 거. 그게 정말로 기술이 필요한 것이고 얼마 전에 제가 어떤 프로를 보는데 네. 그 프로의 주제가 뭐냐 했다면은 서장훈 씨가 매니저를 구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였어요. 서장훈 씨가. 근데 거기서 어떤 분이 충고를 해준 것 중에 가장 인상적인 게 뭐냐면은 매니저의 역할은 스케줄을 잡는 게 아니라 거절을 잘해주는 거다. 만약에 그 해당 연예인이 네. 정말로 지금 상한가를 치고 있을 때 네. 그걸 다 할 수가 없잖아요. 컨트롤 할 수가 그렇죠. 없을 시간 때. 시간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매니저의 역할은 들어오는 일을 다 받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정말 현명하고 정중하게 거절을 잘해주는 거다. 그러니까 당신은 매니저가 필요하다. 라고 한 게 정말 기억이 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모든 일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거절하는 것도 상당히 능력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네네. 상사들의 부탁 뭐 얘기하셨잖아요. 예. 거절을 잘해야 된다. 네네. 그렇게만 말고 좀 얘기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는 게 거절을 잘하는 건가요? 글쎄요. 네. 글쎄요가 나왔어요. 거절을 잘한다는 건 네. 정말로 정중하게 네. 정중하게 거절을 해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그걸 못했어요. 그걸 못하고 막 했었던 그런 저의 과거를 반성합니다. 알겠습니다. 갑작스러운 과거 반성. 그러지 마세요. 오늘 노래를 네. 진짜 많이 생각했어요. 심지어 모두 생각했는 줄 알아요? 네. 여기 소파 얘기가 나와서 네. 다이어 스트레이츠라는 밴드의 So Far Away가 있어요. 그 노래 소파 어웨이. 자꾸 그렇게 언어 유희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네. 그리고 예스맨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있죠. 짐 캐리 나오는. 오프닝 곡인 저니의 Separate Ways라는 노래 오프닝 곡으로. 그것도 예스만 하다가 망한 사람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사람 예스하다가 한국어도 배우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태민 씨의 거절할게. 아, 잘나. 왜냐면은 여기 가구가 나오잖아요. 네. 가구하면 침대잖아요. 네. 태민 씨 앨범 제목 생각해 보세요. 에이스요? 네네네. 에이스. 네. 그거의 연장선인 저의 베이스도 나왔어요. 네.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단호박 곡이네요. 네. 태민의 거절할게를 추천해 주셨고 네. 뭐. 가끔 이렇게 또 거절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시겠죠. 저는 뭐 여기 나오는 거 좋으니까요. 뭐 이게 제가 자주 나올 수는 없지만 가끔씩 또 불러주시면 또 나오겠습니다. 특히 다음번에 나올 때는 그 질병의인 특효약이 네. 그런 음악들 되고. 지금 남원정님이 네. 순파 저 다한증 있는데 기다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 병에 맞춰서 노래를 짜자자작 가져오실 것 같아요. 다음에 제가 나올 때 남원정님 꼭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접속이요? 모뎀인 줄 알았어. 모뎀. 아, 왜 이렇게 예스러? 천리안인 줄 알았어. 저 내년이면 마흔이에요. 죄송합니다. 이수진님 오늘 방송 레전드 될 것 같아요. 저번에 두 번 나오셨을 때 진짜 재밌어서 100번 정도는 다시 듣기 했는데 이번에 1000번 다시 듣기 할 것 같네요. 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랑을 보내주고 계시고 장경애 님이 아 귀여워요 순파 하셨습니다. 마흔을 바라보시는 순파 여러분 저 귀여움 위로해 주십시오. 저 요즘에 소화가 잘 안 돼가지고 치킨도 끊었습니다. 아 위아형 드세요. 네. 위아형 드세요. 자 그러면 태민의 거절할게 들으면서 네. 순파 보내드리겠습니다. 늦은 시간에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예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글이 등록되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지 벌써 3년이 지났어. 난 아직도 너의 그 눈을 기억해. 나를 피하지 않고 빤히 쳐다봤던 눈을. 그 눈을 보면서 사랑은 눈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을 했었지. 그날은 봄이었지만 조금 쌀쌀해서 우리는 서로를 꼭 껴안았어. 그 후로 주말마다 우린 같이 걷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시간을 보냈지. 돌이켜보면 그 계절의 순간순간이 너의 등에 햇빛이 매달려 있다고 착각했던 그 눈부신 날들이 내 생에 가장 애틋한 시간들이었어. 우리가 헤어진 지 벌써 2년이 지났어. 헤어진 시간이 함께 보낸 시간보다 더 길어졌는데도 아직도 함께했던 기억들이 또렷해. 매일이 설렜던 봄, 너무 더워서 그늘에서나 손을 잡고 있었던 여름, 하늘이 예뻤던 가을, 그리고 우리가 헤어질 거라고 생각도 못했던 그 겨울. 우리가 그렇게 헤어질 줄 알았다면, 네가 그렇게 떠날 줄 알았다면 나는 너에게 화내지 않고 상처 주지 않을 수 있었을까? 아직도 후회해. 우리의 마지막 순간을 이별 앞에서 네가 말없이 내 눈을 피했던 그때로 돌아간다면 나는 울지 않고 이렇게 말할 거야. 너를 만 너를 많이 사랑해. 고마워. 너를 만나서 나는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걸 배웠어. 새 글이 등록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수정님 사연으로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후에 들으신 곡은 루시드 폴의 너는 내 마음속에 남아였습니다. 2137님, 쫑디 목소리가 아련해서 그런가? 제 얘기가 아닌데도 같이 추억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나네요 하셨습니다. 뭐 사랑하면 다 이런 생각하지 않나요? 헤어질 때면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헤어진다면 더 이럴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추억하면서 뭐 아름답게 다시 한번 나의 뭐랄까 사랑했던 시절, 치열했던 시절 그때를 되돌리는 건 전 좋다고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는 건요. 그래요. 사연 보내주신 분이 너를 많이 사랑해, 고마워, 너를 만나서 뭐 너에게 사랑이라는 걸 배웠어, 이런 상대방 그분도 상당히 축복받았고요. 본인도 어쨌든 사랑이라는 걸 배웠었으니까 지금이야 뭐 헤어져 계시더라도 상당히 좋은 경험 하셨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이렇게 열렬히 사랑하고 모든 걸 다 내려놓으면서 사랑하는 경험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겠죠? 자, 이제 가족분들 사연 좀 더 만나보겠습니다. 4116님, 후회돼요. 아, 왜 난 오늘 30분 전부터 들은 거죠? 오늘 순파 진짜 재밌었어요 하셨습니다. 정말 많은 지식을 얻었어요 오늘. 감자탕이 그 저도 그건 줄 알았거든요. 뼈 한자가 그 야채 감자가 아니라 채소 감자가 아니라 그 뼈를 의미하는 감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잡다한 지식도 얻었고요. 재밌는 웃음도 있었고요. 그래요. 다음에 순파도 오실 때는 처음부터 쭉 함께해 주십시오. 6688님, 쫑디 그저께 소개팅했는데 상대방한테서 연락이 없네요. 이번에도 포기해야 하는 거겠죠? 대체 저는 언제쯤 제 인연을 만날 수 있을까요? 힘내게 응원 좀 해주세요 하셨습니다. 아유 뭐 인연이야 마주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소개팅을 한번 해본 게 아니라 또 이렇게 저렇게 여러 번 해보신 것 같은데 이렇게 노력을 하면 더 빨리 만나요. 그래요. 더 좋은 인연이 곧 올 겁니다. 8960님, 쫑디 저 곧 있으면 독일 가요. 독일로 가는 게 좋긴 하지만 한국이 그리울 것 같네요. 독일에서도 푸른밤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독일에서도 멀리서도 또 함께 해주신다고 하니 뭐 한국이 그리우실 때 한국 사람의 목소리와 이야기가 그리울 때마다 푸른밤 찾아주십시오. 0735님, 쫑디 저 오늘 생일입니다. 생일 안 챙긴 지 오래라 의미 없는 날이긴 하지만 내일부턴 직장 때문에 멀리 지방으로 내려가 혼자 첫 출근하는 날이라 괜히 의미 부여를 하게 되네요. 게다가 저희 집 강아지도 아프고 근데 두고 가려니까 마음이 복잡해요 하셨습니다. 일단 생일 축하드리고요. 멀리 또 내려가셔서 출근하신다고 하는데 힘내시고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강아지도 어서 낳길 바라고. 생일이라는 게 제가 저도 생일을 막 그렇게 제 생일은 그렇게 크게 챙기거나 그러진 않는데 어쨌든 축복받은 날이잖아요. 태어난 날 우리 가족에게도 축복받은 날이고 내가 세상에 또 온 날이니까 의미가 있긴 있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의미 없는 날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가족들과 또 인사 잘 나누시고 조심히 내려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생일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또 2주에 이번 주에 생일 있으셨던 모든 분들도 함께 축하드리겠습니다. 9585님, 오늘 후불 교통카드 요금이 빠져나가는 날인데 10만 원이나 나왔어요. 통장 잔액이 10만 3천 원이었는데 교통카드 요금이 빠져나가고 나니까 3천 원이 딸랑 남았네요. 월급날까지 앞으로 15일 남았는데 마음이 허하네요 하셨습니다. 아이고 15일이나 남았는데 어떻게 해요. 그 교통비가 많이 나온 편이신가 봐요. 평소보다 10만 원이나 나왔어요. 이렇게 표현하신 걸 보니까 뭐 이번 달 저번 달이 좀 많이 바쁘셨나 봐요. 바쁘게 살았으니까 그만큼 또 금전적인 거 말고 다른 부분에서 얻으신 게 있으시길 바라고요. 있으실 겁니다. 3400님 시험을 보는 고시생도 아니고 수험생도 아니지만 오늘만큼은 정말 화이팅을 받고 싶네요. 대학 졸업 학년에 온 20대 여자입니다. 며칠째 현장 실습을 하는 회사에서 내준 과제로 밤을 지새우고 있어요. 물론 지금도요. 이름 붙여서 힘 좀 주세요. 봄이에요. 오늘도 푸른밤이 끝나면 밤을 새고 또 출근을 할 운명입니다. 대학교 졸업하기 너무 어렵네요 하셨습니다. 봄이씨 힘내십시오. 늦게까지 또 과제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열심히 하고 또 지금 본인도 욕심이 있으니까 더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걸 거예요. 좋은 과제 그리고 마음에 드는 결과물 있으시길 바라고요. 얼마나 힘들까요? 그래요. 졸업까지 화이팅 하십시오. 힘내요. 자, 노래 듣겠습니다. 노래는요. 송나미 앤 리스폰스의 블링 아니고 블링이에요. 그리고 아리아나 그란데의 허니문 애니비뉴. 이 곡은 7085님 신청곡입니다. 두 곡 듣고 올게요. 오늘 방백 봄 이성부 기다리지 않아도 오고 기다림마저 잃었을 때도 오고 너는 온다. 어디 뻘밭 구석이거나 썩은 물웅덩이 같은 데를 기웃거리다가 눈 좀 한눈 좀 팔고 싸움도 한판 하고 지쳐 나자빠져 있다가 다급한 사연 듣고 달려간 바람이 흔들어 깨우면 눈 부비며 너는 더디게 온다. 더디게 더디게 마침내 올 것이 온다. 너를 보면 눈부셔 일어나 맞이할 수가 없다. 입을 열어 외치지만 소리는 굳어 나는 아무것도 미리 알릴 수가 없다. 가까스로 두 팔 벌려 껴안아 보는 너 먼 데서 이기고 돌아온 사람아. 오늘이 입춘이라고 하죠. 아침엔 아직도 추운데 그래도 낮엔 좀 따뜻하니까 입춘이 실감나기도 합니다. 올해는 사실 겨울이 그래도 덜 추운 편이었죠. 그래서 지내기엔 좀 괜찮았는데 대신 겨울이 좀 춥고 눈이 많이 와야 농사도 잘 된다고 하고 겨울 맛도 좀 나긴 하니까 약간 아쉽네요. 그래도 긴 겨울 지나고 봄이 성큼 앞으로 다가왔다고 생각을 하니까 올 한 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느낌도 드네요. 우리 푸른밤 가족들 올 한 해 계획 가끔씩 다시 생각하고 계신가요? 이런 얘기하면 좀 찔리신다고요? 뭐 저도 사실 똑같습니다. 오늘 끝곡 포티의 봄을 노래하다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 She'll be m u r i o b e